함께 하신 그분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남은 시간 자신들 또 거룩한 세계와 중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탄식에 담긴 상대탄식에 담긴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등장하는 구속 경륜, 이 구속 경륜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에 예정하고 계획하신 뜻이 바로 구속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 경륜의 계획대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 전 역사를 가리켜 구속사, 구속 역사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 구속사의 대상이 타락한 인간뿐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할 때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구속될 때 만물도 함께 구속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속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탄식해야 하는 세 가지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탄식한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탄식한다. 또 세 번째로는 구속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 또한 탄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다, 헬라어로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나조 뜻을 보면 지음하다, 뚱뚱 앓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안 나오고 뚱뚱 앓으며 긴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어 스테나조의 뜻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이 뚱뚱 앓고 있고 성도들도 신음하고 있고 성령 또한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순대 탄식에 관해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이 탄식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오늘날의 반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의 탄식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함께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이 만물이 피곤하다는 걸, 지쳐간다는 걸, 고통을 받으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말로 할 수 없이 피곤하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죄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저주받은 인간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만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더욱 땅이 더 많은 저주를 받게 되고 있다는 것.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 땅이 처음 저주받았을 때의 사건이 나오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누구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었던 과목들이 이제 저절로 가시를 맺지 못하고 그 땅의 기경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만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 땅이 그만큼 부패한 것이죠. 이어지는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주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아담 타락 이후 아담의 장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있죠.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이제 가인의 그 살인죄로 땅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밭을 기경하면 열매를 얻었는데 이제는 밭을 갈아도 열매를 맺기 어렵게 되었다. 죄가 추가될수록 땅의 상태는 더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노아 홍수 당시로 갑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수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칭찬하느니라 하신다. 이제는 죄악이 더욱더 많아져서 노아 당시 죄악이 철철 넘쳤다. 온 땅에 가득 찼다. 그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땅뿐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생명체들까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갔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 홍수 심판 이후의 땅의 상태가 나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비로소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가 생겨났다는 것. 홍수 심판 전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90도로 똑바랐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늘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물충이 쏟아지고 땅에 물들이 솟아나오면서 대홍수 심판이 지구 전체를 뒤덮는 가운데 지축이 23.5도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극심한 추위가 생기고 극심한 더위가 생겨났다고 창세기 8장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기후까지 억울해졌다는 것. 또한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마지막 때 더 흉흉한 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땅의 상태가 어떠한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초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은 재난에 있으리라. 인간들의 다툼, 전쟁이 갈수록 많아지고 수많은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전쟁으로 이 땅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진과 기근이 더더욱 처처에 심해졌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짓는 죄의 정도는 만물의 부패와 만물의 어그러짐의 정도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지진, 수많은 가뭄, 수많은 홍수, 수많은 쓰나미들의 빈번한 출현은 바로 마지막대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지진, 가뭄, 폭탄, 쓰나미 모두 우리는 만물의 탄식 소리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었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같은 지진, 같은 쓰나미를 보면서 야, 만물이 탄식하고 있구나. 만물이 어그러져 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린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와 갱신을 이룰 때 반대로 고통받는 이 땅이 함께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우리 죄가 사해진과 동시에 이 만물의 땅도 고쳐진다. 만물의 회복은 우리 인간의 회복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기만 한다면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함께 회복되고 고쳐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쳐지면 내 주변의 만물이 살아나게 되어있는 것. 이 시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만물의 탄식 소리를 영적인 귀를 열고 모두가 들으시는 가운데 이들의 탄식과 고통에서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다.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리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바로 어떠한 존재들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이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또한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주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았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선을 향하는데 내 안에 악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사람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경험하고 바울도 대단합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악의 법이 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주의 법 아래로 나를 끄집어 내리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는 로마서 7장 24절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궁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있으신 가장 큰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나는 궁구한 사람이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내가 점점 죄악으로 내려간다.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이냐. 스스로 탄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쁜 말 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이번 사순절에 약속했는데 내가 또 오늘 그 나쁜 말을 내뱉었구나. 속상한 것이지. 야, 내가 저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미워하고 있네. 불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 주일은 정말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내가 예배 빠지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야, 내가 또 못 지켰네. 야,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플까? 정말 괴롭고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대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리라. 우리의 마음은 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2014년, 2015년, 2016년 매 새해마다 우리는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다르게 살겠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마음먹은 것과는 달리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지치고 날마다 병들고 또 날마다 짜증내고 또 날마다 세상 욕심을 좋아하는 육신이기에 뜻을 위해 살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날마다 헬라어 스테나죠. 우리 마음으로 신음하며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못 지켰네. 내가 또 못 일어났네. 따라서 본문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기로 작정되고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지만 왜 탄식합니까?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본문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고 계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결국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고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썩어지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우리의 이 욕심 많은 몸이 썩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으로 구속되어지는 이 로마서 8장 11절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의 나팔을 듣는 자가 썩지 않을 몸, 죄약되지 않은 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구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구속받은 성도들의 탄식은 그쳐지게 되고 동시에 신음하고 있던 만물의 탄식도 함께 그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은 그 영광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탄식이 회복된 만물이죠.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입니까? 아담 타락 이후로 어그러지고 저주받은 탄식하는 만물이죠. 우리 인간의 탄식이 그쳐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구속되는 순간 이 온 만물도 탄식을 그치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마지막 영광의 변화의 나팔소리를 듣기까지 쉬지 않고 현재의 말씀을 들으며 그 나팔소리의 귀를 기울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탄식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자신의 탄식과 또 만물의 탄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몸을 추스리고 정말로 만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쓰러져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거예요. 본인뿐 아니라 온 만물까지도 부패하게 만든 장본인 우리 자신이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에 빠지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또 마음은 어두워지고 심통은 별거할 때 그때 보혜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끝까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성령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던 예수님도 인간 대신에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하고 간구를 올렸습니까? 바로 스스로의 죄를 놓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탄식하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 때문에 대신 통곡하며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까지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온 우주에 메아리에서 올리는 이 순대 탄식이 그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순대 탄식을 일으킨 장본인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온 열방에 말씀을 전파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순대 탄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 또 말씀으로 창조된 이 만물의 탄식은 인간이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 열방에 전파해서 말씀으로 온 인류와 온 만물을 뒤덮어야지만 비로소 그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당시 70인의 제자, 70문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온 것입니까? 말씀을 만물에게 전파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굴복시키고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보고를 듣고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라고 반응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유일한 구절이 그동안은 탄식하며 기도만 하셨지 기뻐하실 일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귀신까지 장악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순간 성령의 탄식이 그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 세계 열방에 뿌릴 때 고통받고 신음하던 만물의 탄식이 그쳐지고 더불어 성도의 탄식이 그쳐지고 더 나아가 우리 대신 기도해 오신 성령님의 탄식까지 그쳐지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구속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 탄식을 끝장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만세전부터 이 땅과 우주 만물을 포함한 만유 전체를 회복하실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성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만유를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가 어떤 개념입니까? 만유는 눈에 보여지는 유형적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물질 전체를 칭하는 단어. 만유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개념이죠. 그 만유를 회복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 그럼 만유 가운데 유형적 존재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 성도의 탄식이 회복될 것에 대한 또한 만유 안에 들어있는 무형적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탄식도 회복되어질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3대 탄식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회복이기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2주의 사순절 꼭 근신하고 깨어서 온 우주 만물을 구속시킬 이 구속사의 말씀을 온 열방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3대 탄식을 모두 끝장내는 구속 역사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만물이 어그러지고 탄식하고 있고 성령님이 애태우며 탄식하고 있는 그 소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적인 귀를 열고 이 3대 탄식의 소리를 듣고 주를 구속의 말씀을 전세계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3대 탄식을 끝장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탄식을 외치며 살았습니까? 원치 않게 지은 죄들 때문에 내 약한 육신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한 모든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탄식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번 사순절을 통해 내가 먼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직장과 자녀, 모든 가정 또한 함께 회복되는 탄식의 끝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죄를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마지막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 싸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시죠.